참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나 한 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.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와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나.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당신을 떠났음 나도 없다고 아니라 해도